번 허리를 훅 들어 차차차 다이버터 베이베 세상엔 예쁜 옷이 너무나도 많구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지 oh, 조금만 더 다가와요